우리 저국의 전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전투위 인상이 외국의 보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하이보 팍툰 후아주 국회의원 그룹바 위원장과 베네수엘라 뚜빠마로 혁명운동 국제비서는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조선은 적대 세력의 온갖 거리밥살 책동을 짓부시며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각하의 지도 밑에 성가적으로 진행된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놓고 세계는 조선의 실제적인 위력을 확고히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자부뜨라 신문사 책임 주필과 리비아 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은 조선의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소식은 김정은 각하에 대한 진보적 인류의 흠모심을 더욱 분출시켰다고 했으며 베네수엘라 국가경비대 총사령관과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원수께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영도자의 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조선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셨다고 칭송했습니다.